그저 고통스런 나들 더딘 시간에 갇혀져 두려웠었지.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 말하지. 홀로 걸어온 나의 삶이란 꿈에 헤매던 어둠 속 기억에서 멀어져 지친 영혼을 이제 내게 떠나가. 내 가슴 깊은 곳에 남겨진 그리운 나를 기억하고 있어. Outside is pouring rain. 빛 속에서 꿈을 꾸고 싶다. 내 삶이 그곳에 날 머물게 해. Outside is pouring rain. I'm waiting here for you. 내디딘 발걸음 쓰린 상처가 묻은 눈물을 흘렸지. 나를 수없이 위로하며 걸었어. 언젠가 다시 만날 순간을 위해 헤매던 어둠 속 기억에서 멀어져 지친 영혼을 이제 내게 떠나가. 내 가슴 깊은 곳에 남겨진 그리운 너를 기억하고 있어. Outside is pouring rain. 빛 속에서 꿈을 꾸고 싶다. 내 삶이 그곳에 날 머물 Outside is pouring rain. I'm waiting here for you. For you. 거친 밤